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에서 제29차 아프리카 동맹국가 및 정부순회자 회의가 열리는 곳과 관련해서 3일 회의에 참가한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 대표들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아프리카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고 대륙의 평화와 안정,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며 정치 경제적 통합을 다구치기 위한 아프리카 동맹의 발기와 노력들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자주권과 영향력을 당당하게 행사하며 유엔 개혁을 통해서 유엔 안전보장리사의 상임리사국 구성에서 아프리카 대륙이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불공정한 현실을 개변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소리를 높여나가고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의 입장에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한다고 축전은 지적했습니다. 축전은 아프리카 동맹과 그 성원국들과의 훌륭한 진선협조 관계를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활력있게 강화 발전시켜 나갈 조선의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언하면서 이번 회의가 대륙의 단합과 번영을 이룩하고 청년 사업에서 획기적 전진을 안아오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